뭔가 하나를 채워주어요. 체념을 하려했지만 그건 생각뿐이었어요. 나를 울리지 말아요. 사랑한 것도 죄. 밤이 너무나 무서워요. 그러나 멈추었던 사랑 시작하고 너무